회복 달마란 무엇입니까? 다르마, 다어머는 진리, 현상 또는 사물의 본질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입니다. 대문자로 표기된 달마, 다어머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기초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붓다는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갈망,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상황을 바꾸려는 강력하고 때로는 눈멀게 하는 욕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만들기 위해 습관적인 패턴으로 물질 및 또는 유해한 행동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인간 마음의 강박적인 본성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쾌락에 집착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취하고 싶은 것을 쫓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극단적인 조치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 책은 불교 수행과 원리를 활용하여 중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코올 및 약물과 같은 물질에 대한 중독과 섹스, 도박, 음란물, 기술, 일, 상호의존, 쇼핑, 식사, 미디어, 자해, 거짓말, 도둑질 및 강박적인 걱정과 같은 과정 중독에서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일으키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 중 일부는 불교에 익숙하지 않거나 불교 수행을 회복의 길로 사용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생소한 불교 용어와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책에 제시된 내용이 모든 불교 전통, 계보, 가르침 및 관행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불교 관행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회복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회복 다르마에 대한 우리의 길과 수행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 프로그램의 근원이 되는 원래의 불교 가르침, 불교의 근본 및 초기 가르침의 본질인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늘 설명하여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초기 및 장기 회복의 과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경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포기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중독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은 해당 물질이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음식이나 기술과 같은 과정 중독의 경우 포기는 사려 깊은 경계와 의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의미 있는 경계를 이해하고 찾기 위해 노력할 때 강박적인 성적 행동이나 강박적으로 사랑과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1차 중독을 벌인 후에 다른 해로운 행동과 과정 중독이 우리 삶에서 명백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낙담하기보다는 우리는 연민과 지혜, 습관적인 경향에 대한 인내심 있는 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동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깨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찾기 위해 습관과 조절된 행동의 층을 벗겨내는 평생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동료 주도형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교사나 리더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길을 함께 걷는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것은 교리나 종교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진리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찰력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이는 다른 영적 경로 및 회복 프로그램과 완전히 호환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진정한 회복은 철저한 정직, 이해, 인식, 진실성의 의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자신의 길을 발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을 멈추지 말라고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치유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마음 챙김, 친절, 관대함, 용서, 깊은 연민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방법을 동기로 삼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효과가 없었으며 종종 재발과 낙담을 통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용기이며 우리는 이 용감한 일에 전념하면서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하는 폭력과 해를 포함하여 폭력과 해를 끼치는 행위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치유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나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 부처님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리고 회복을 위한 여정 전반에 걸쳐 회의에서 만나고 연결하는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 조건의 일부인 상황과 조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약과 술, 섹스와 상호 의존, 도박과 기술, 일과 쇼핑, 음식이나 음식 제한, 강박관념과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통해 시도해 보았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실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 고통을 다루었던 미숙한 방식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야기한 고통에 대한 이해, 연민, 용서, 통찰의 습관을 기르도록 초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통찰력과 연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책은 중독의 굴레에서 해방과 해방을 가져올 수 있는 길에 대한 소개일 뿐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의도와 희망은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불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걷는 동안 에너지를 집중할 것을 제안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이를 회복의 길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깨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 외에 다른 것을 믿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경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이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경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중독으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팔정도를 포함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우리 삶에서 실천합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의 방식에 대한 안내로서 이러한 진리와 팔정도에 대한 소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철학이자 행동 계획입니다. 명상은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책에는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명상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회의 안팎에서 정기적인 명상 수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 반응성, 행동을 조사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본질과 원인을 깊이 조사하여 진정한 자기 지식에 기초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혜, 윤리적 행위 및 영적 실천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불교의 세 가지 보석인 부처님, 달마, 승가라는 프로그램의 세 가지 측면을 논의합니다. 우리는 그룹과 개인이 이 책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회복 과정을 맞춤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각 섹션의 마지막에는 자기 탐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멘토, 현명한 친구 또는 그룹과 함께하는 공식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생활 상황을 탐색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매일의 자기 탐구 연습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또는 회의 토론 주제로 현명한 친구나 멘토는 여러분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지적인 우정은 실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질문은 수치심, 죄책감, 슬픔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트라우마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자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행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현명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선택하는 실천입니다. 이 여행에는 명상, 모임, 목록 작성 등이 포함되며 이 모두는 우리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8정도 수행은 중독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조사하기 시작할 때 통찰력과 연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에는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이러한 도전에 대한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으로 인한 고통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 우리가 물질이나 행동에서 찾으려고 노력한 탈출의 환상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사슬을 끊는 방법이다. 그것은 깊은 자유와 피난처의 길입니다. 실습, 연습, 포기. 우리는 중독을 쾌락에 집착하거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는 등 현재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압도적인 갈망과 강박적인 물질 사용 또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을 금하겠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과정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 특히 완전한 금욕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 우리는 바람직하게는 멘토나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해한 행동에 대한 현명한 경계를 식별하고 이를 약속합니다. 명상. 우리는 매일 명상 수련을 개발하려는 의도에 전념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우리의 행동, 의도, 반응성 및 마음의 본질을 조사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명상은 개인적인 수행이며 우리는 이 수행과 다른 건강한 수행을 향한 균형 잡힌 노력을 찾을 것을 약속합니다. 회의. 우리는 회복 달마, 리커버리 다우머, 다른 불교 공동체, 기타 회복 모임 등 가능하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회복 회의에 참석합니다. 조기 회복 시에는 가능한 한자주 회복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 더 패스. 우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이해를 깊고 넓히고 일상생활에서 8정도를 실천하는 데 전념합니다. 별표 별표 질문과 조사 별표 별표. 우리는 심층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작성하고 공유함으로써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탐구합니다. 이는 멘토나 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그룹과 협력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서면 문의를 완료하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현명한 의도를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초래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별표 별표 상가, 현명한 친구, 멘토. 별표 별표. 우리는 회복 공동체 내에서 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자신의 회복과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탐구에 대한 중요한 작업을 완료하고 명상 수련을 확립하고 중독성 행동을 포기한 후에는 중독에서 해방되는 길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수행하는 기간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승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멘토가 없을 때 현명한 친구 그룹은 자기 탐구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서로의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별표 별표 성장. 별표 별표. 우리는 독서, 법문 듣기, 회복 및 영적 승가 방문 및 회원 가입, 명상 또는 수련회 참석을 통해 불교 수행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이에 지혜 및 수행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성장과 각성의 평생 여정을 떠납니다.